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. Don't wanna ask me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. Not my business. 나도 날 몰라 내 마음 따라 playing. 좋긴 좋은데 love or like 숨었다가도 나타나. Yeah yeah yeah. 맞고 틀린 게 어딨지. Headshot처럼 it's alright. 자꾸 물어보면 boring 모든 내 맘대로 play a trick. 정해진 답은 없어. You want to know. 원한다면 힘들줄게. 나만 좀 free하게 날 내 마음 속에 불 안아줘. La la la la la. Hey, why so serious? 보이는 것 그대로 날 믿어봐. Hey, 어렵게 생각나. Like me. Yeah, I feel so free. 눈 감으면 사라지지. 미소는 남겨둘게. 어둠 속에 반짝인 eyes. 누군가 날 조명 삼아 길을 찾아낼지도. I wanna go. 봐봐, 봐봐, 잘 찾아봐. Yeah, yeah. Follow is a damn story. 여전 희나는 wondering. 그런 표정 라라라라. Hey.